비가 또 밟히고 강들은 눈물과 피가 흘렀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서먹한 전쟁이었네. 거리와 전쟁의 성년가 숨이 진 전우들 묻지도 못했다네. 독포질 희폭마저 총탄에 찢겼네.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진경로 요로 나갔네. 열정의 그리 부대들 전투 포화해진 그대들 영원히 잊지 않아 어떤 길이었는지 전쟁에 전쟁에 3년 세월 목숨과 맞바꾸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네. 귀한 곳 잃었지만 귀한 곳 얻었네. 위대한 승리란 그것은 전쟁의 3년가 영원히 잊지 않으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아름다운 비행구름.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